Hobbs News. Hanyang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학교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모집 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 활동을 통해 초중고 지적장애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보조하거나 신변자립 활동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체육계열에 재학 중인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학년의 경우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3학년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3월 19일 9시부터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학업계획서와 함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민간 부문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19년 말 7.3%에서 지난해 말 20%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ETF 상품에 투자하는 등 공격적 투자 성향이 강해졌다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 개인이 매수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구글 등 해외 주식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2023년 말 48%로 높아졌다고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기업의 해외 유보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일시에 확대될 경우 외환 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리침대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한국인이 권장수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잠을 자고 깨어나서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깼을 때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기분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 9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수면 후 허리 통증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4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권장수면 시간은 7에서 9시간으로 수면장애는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에 열리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어 이론상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오선 확정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러시아 사회가 통합되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권력에 굶주린 독재자라고 표현하면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연아,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